2016년 전국 농업과학기술 성과지원시 및 발표회가 6일 농업과학원에서 개막됐습니다. 교육과학연구기관 농업부문 생산단위의 일꾼들과 과학자, 연구사, 기술자, 교원,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 전시 및 발표회에는 농업생산의 과학화, 현대화를 다그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100여 건의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이 제출됐습니다. 또한 새 품종 알곡 작물들과 나노 기술을 도입한 여러 가지 비료들, 농약을 비롯한 190여 종의 500여 점의 전시품들이 출품됐습니다.